내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을 하는 게 얼마나 황당할지 나도 알지만 너무 늦었단 것도 잘 알지만 내 마음을 꼭 말하고 싶어서 Can we just rewind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니 이젠 잘할 수 있는데 네가 원하는 그 사랑을 내가 너무나 몰랐어 한 번만 더